푸른 밤 종현입니다. 누구보다 아픈 이별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할 정도로 아픈 경험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은 빨리 잊으라고 조언을 하죠. 계속 생각하다가 더 아파하지 말고 그냥 잊으라고, 그래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어느 작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픈 일일수록 잊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라고요. 무슨 일이든 바닥까지 가봐야 그 끝에서 내가 왜 이러나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야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던데요. 공감 가는 말입니다. 바닥을 치는 거 그렇게 두려워야 할 일도 아니고요. 한 번쯤은 그렇게 끝까지 가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였습니다. 고은영님, 쿠미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 느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겁내고 빨리 잊어야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 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가고 또 새겨놓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아이언 씨와 함께 하는데요, 아이언 씨의 음악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 특별히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드리고 있죠. 방송 중에 선물 계속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늘 제가 선곡해온 노래들로 저를 보여드렸다면요, 오늘은 특별히 제 친구의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프렌즈 프리스타일로 래퍼 아이언 씨와 함께합니다. 아니 뭔 갑자기 친구냐, 주제 다 떨어진 거 아니냐, 선곡하기 귀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요즘 저와 한 무대에 서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도 했고,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프렌즈 프리스타일 래퍼 아이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이언 씨 감기 걸렸어요? 근데 제가 요새 감기가 한 달째 안 낫고 있네요. 아, 이런 이런 어서 나야 되는데. 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푸른밤은 처음이죠? 네, 저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라디오를 아예 처음이에요? 네. 와, 고맙습니다. 푸른밤을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제가 고맙죠. 오늘. 네. 네. 어때요? 이 라디오 처음 해봤다고 했는데 느낌이 어때요? 이 스튜디오와 뭐. 그냥 맨날 약간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방송국 이렇게 형이랑 같이 하면서. 아, 구경하는. 아, 요즘에 좀 같이 방송을 많이 하면서. 네. 방송국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바이벌 때는 막 하고 싶은 대로 좀 행동하는 게 더 있었는데. 방송국에서는 좀 방송국에서는 다른가요? 그렇죠. 약간 이제 아니구나. 그거는 약간 프로그램 특성상. 네. 아, 이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이렇게 되는. 좀 더 이렇게 차분해지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프렌즈 프리스타일 함께 하는데 래퍼 아이언 씨예요, 여러분. 저와 요즘에 함께 크레이지로 함께 무대를 꾸며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리스마가 대단한 친구예요. 무대 위에서 눈빛 자체가 확 변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스테이지를 꾸며주는데 완전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인사할 때 완전 순수하고 뭐랄까 너무 청순한 느낌. 거기다가 저보다 동생입니다. 몇 년생이죠? 제가 92년생입니다. 몇 살인 거예요? 제가 24살 됐죠. 24살. 여러분, 그 무대에서 있던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셔서 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이번에 방송하는 거 보면서 야, 너 되게 색다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저요? 네. 와, 아이언도 약간 아이돌 옆에 가면 오징어가 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저희 누나가 요새 네네. 샤이니 풍선을 들고 아. 방송국에 출몰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나요? 네, 엊그제 본 것 같아요. 사실 아이언 씨는 잡지 화보 촬영도 상당히 많이 했고 피처링 요청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핫하다라는 의미죠. 그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본인의 스타일이 뚜렷한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이 좀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다고 하던데 요새는 좀 덜한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좀 지나서 그냥 요새는 이제 좀 더 바쁘게 사는 게 좋으니까 바쁘게 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군요. 네, 원래는 되게 잉어 같이 살다가 요새는 좀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자, 그 이제 선곡한 곡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아이언 씨가 고른 곡. 네. 원래 프리스타일이 제가 선곡한 곡을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아이언 씨가 선곡한 곡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아이언 씨를 보여줄 수 있는 선곡 한번 함께해 볼까요? 어떤 곡을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 종현이 형이랑 같이 하는 크레이지라는 곡을 골라왔습니다. 이 친구가 반전이 너무 심한 친구야. 아니 어떻게 아이언 씨를 보여줄 수 있는 곡 종현이 형이 크레이지요. 종현의 프리스타일 아이언을 불러놓고 아이언이 고른 노래는 종현의 크레이지. 아니 대본에 써있더라고요. 야 헌철아, 그건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안 돼. 자, 이렇게 순수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네. 자, 저와 함께하는 크레이지 함께 무대를 꾸미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 곡 작업하고 무대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가 되게 요새는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되게 이렇게 지난 참새만 봐도 아하 호호 약간 즐겁게 네 그러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자, 뭐 고맙네요 너무. 저는 사실 아이언 씨가 방송활동까지 함께해 줄 줄 몰랐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함께해 준다고 했을 때 와 너무 고맙다. 무대에서 좀 확실히 시너지를 이끌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푸른밤에서 라이브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아이언 씨가 함께 있으니까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죠. 그러니까요. 그래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줄 거죠? 약간 종현이 형이 리허설 하는 거 들었는데 네. 어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이브는 이제 듣고 음악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현의 크레이지 아이언과 함께한 크레이지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말해버린 듯한 기분이야 Oh my 나만 가질게 뻔해 넌 아름다운 함정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와 우리가 끝나니까 박수 쳐줄 사람이 없네요. 네 라이브로 종현의 크레이지 들려드렸습니다. 래퍼로 아이언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라이브였어요. 와 박수. 우와 아이언 씨 대본을 그렇게 대본에 얽매이지 마요. 그렇게 대본을 아니, 라이브를 처음 해가지고 네. 대본 뭐 써있지도 않는데 걱정되는군요. 자 네. 라이브로 함께했어요. 자 크레이지를 들으셨고요. 지금 오늘 아이언 씨와 함께 프리스타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언 씨의 플레이리스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레이지 해봤어요. 아이언 씨 라디오에서 라이브도 처음이실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와 역시 라디오는 음향 장비들이 정말 좋네요. 더 모니터도 확실하게 되고 네. 그 뭐랄까 라이브 할 때 뭔가 음악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맞아요. 하게 되지 않나요? 더 몰입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무대에서 합을 맞출 때도 동선이나 좀 우리가 마치 안무처럼 좀 짜는 것들이 있는데 라이브를 라디오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여지는 대신 좀 더 음악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저도 정말 푸른 밤에서 오랜만에 라이브를 함께했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언의 플레이리스트 알아볼까요? 한 곡씩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곡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요. 네. 예, 들국화 선생님들의 네. 노래여 잠에서 깨라라는 곡인데요. 오, 이 노래 고른 이유는요? 이 노래는 2013년에 발표한 들국화 27년 만에 말씀하세요. 천천히. 네. 여기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2013년에 발표한 네. 들국화 27년 만에 새 앨범 들국화의 수록곡인데요. 이건 뭐 안 봐도 되겠다. 그래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네. 선곡한 이유를 차근차근. 이 노래는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번 그 들국화 신보 앨범에 이제 네네 가장 최근 앨범인 그렇죠. 거죠.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약간 더 그냥 저는 들국화를 좀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들국화 선생님들 이 연륜이 묻어날수록 더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런 예, 에너지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곡들은 다 제가 잠자기 전에 좀 듣는 평소에 네. 그런 곡들이군요. 한국 노래들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래요. 그 들국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씨가 알기에는 사실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네. 음악을 좀 이렇게 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여러 절에 이렇게 주워서 많이 들었는데 찾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네. 들국화 선배님들의 음악까지 찾아 듣게 된 거군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들국화의 노래여 잠에서 깨라 듣고 올게요. 하얀 눈이 내려 오직 너만을 난 기다려 골목길에 목도리 뚫은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하 MBC FM for you.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특별히 프렌즈트 프리스타일로 래퍼 아이언 씨가 골라온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소개받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아이언 씨는 되게 뭐랄까 거친 목소리 그리고 좀 뭐랄까 그냥 내뱉는 듯한 보컬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토해내는 그 그런가 그런 육중한 소리들을 좋아하는군요. 네, 좀 그런 좀 한적인 한국적인 음악 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도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도 되게 이 전설 중에 한 분의 곡인데요. 네. 김광석 선생님의 거리에서라는 곡. 와, 근데 진짜 아이언 씨는 나이에 비해 정말 세대를 좀 윗세대 음악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골라온 곡도 다 김광석 그리고 들국화 이렇게 전설들의 노래로만 이렇게 함께해주고 있는데 이 노래는 언제 처음 들었고 또 왜 선곡해 오셨는지. 이 노래는 그렇게 많이 오래까지는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들었고 되게 이 가사가 시적으로 표현한 좀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요새 이제 곡 작업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곡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쓰려 하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곡 하나는 되게 이렇게 좀 그 그림에 좀 표현을 하려 해서 네. 그림 같은 표현을 요새 좀 제가 많이 즐겨 듣는 곡들로서 그러니까 좀 작업을 하기 위해 더 요즘에 좀 작업하시면서 이런 음악들을 더 많이 들으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런 노래 좀 고로움이라 해야 될까? 고로움이 뭐죠? 제 친한 형이 많이 쓰는 말인데 고독하고 외로움에 쓰이는 말이 그런 고로움을 느낄 네. 수 있는 곡들 그렇죠. 그 고로움을 즐기면서 좀 시인같이 사는데 아니 근데 아이언 씨는 래퍼잖아요. 네. 힙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앨범을 준비할 때도 그런 음악적 베이스를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앨범 안에서 근데 지금 골라주시는 곡들은 힙합적인 뭐랄까 음악적으로 봤을 때 힙합적 요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사들로 또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네, 주에게 힙합 곡들도 많이,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들을 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다른 장르에서도 또 나만의 장르로 이렇게 해석해낸다라는 능력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곡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어떨 때 들으시고 또 곡의 내용은 어떤지. 이 되게 한 번씩 우울할 때 있잖아요. 네. 거리를 딱 걷다가 보면은. 참 막 배도 고프고 막 죽고 이럴 때 죽고 배고프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서 딱 꽂고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딱 틀면은 참 이 느끼어 음악을 좀 느낄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평소에 그럴 때 들으시나 봐요. 그렇죠. 고로울 때 네. 고로울 때 들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고로운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김광석의 거리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특별히 프렌즈 프리스타일로 래퍼 아이언 씨가 골라온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김광석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와, 정말 이 노래도 좋네요. 좀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언 씨가 오늘 선곡해온 곡들 대부분 딱 일단 크레이지 빼고 그 뒤에 나왔던 행복해왔던 네. 곡들은 다 크레이지가 제 그 좋은 제일 좋은 하하 뭐요 뭐 대본에 있었다면서요 아까는 아까 네 거짓말 예예 예. 네. 자 다음 곡으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요 네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형님의 네. 심해 안 걸리는 사랑 노래라는 곡인데 이제 드디어 힙합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딱 약간 힙합적인 요소보다는 좀 더 약간 노래적인 게 많이 들어간 곡인데 감성적인 네. 가사나 이런 게 더 돋보이는 가사랑 좀 요새 좀 제가 이렇게 듣는 노래들로 좀 선별해오다 보니까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중3인가 2007년도 아닌데 아무튼 어렸을 때 이걸 뮤직비디오를 딱 듣고 보고 참 많이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랬군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참 어렸었고 평소에도 좀 요즘에 많이 들으시고 아니요 요새 이제 곡을 선별해 와야 돼서 플레이리스트를 네. 좀 이렇게 좀 찾아보신 거군요. 네, 찾아본 곡 중에 또 하나인 거. 뭐 개인적으로 드렁큰 타이거랑 친분 있으세요? 아니요 저에게 존경하는 선배님. 네, 그렇죠. 앞으로 또 아이언 씨는 계속해서 음악 하실 거니까 네. 좋은 기회 되시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나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언 씨 앞으로 좀 성장하셔서 한번 같이 작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JK 주축이라고 볼 수 있죠. 드렁큰 타이거의.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드렁큰 타이거 형님은 또 제가 어릴 때 네네. 부터 되게 좋아했던 분이시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양동근 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맞죠? 받았죠. 네. 그 드렁큰 타이거. 자, 타이거 JK 1인 체제로 발표한 첫 앨범의 수록곡이죠. 네. 그 심의에 안 걸리는 사랑 노래. 제목도 좀 자극적이에요. 네. 힙합이에요.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게 멋있는가. 그래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눌게요. 드렁큰 타이거의 심의에 안 걸리는 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심의에 안 걸리는 사랑 노래 들으셨어요. 오늘 래퍼 아이언 씨와 함께 프렌즈 프리스타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심의에 안 걸리는 사랑 노래. 오, 뭔가 일반적인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멜로디카고 더 뭐랄까 소울이 많이 담긴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게 그래서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타이거 제킹님이 또 랩 하시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절규하는 듯한 그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자, 이제 다음 곡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또 아이언 씨를 그냥 보내드릴 푸른 밤이 아닙니다. 어허. 또 첫 출연이시고 라디오도 첫 출연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른 노래는 또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그렇죠. 어떤 곡인지. 예, 이번 노래는요. 그 동근 형님의 그 나는 나빠라는 곡인데요. 양동근의 나는 네. 나빠.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왜 골랐는지. 이 곡은 요새 좀 듣는 노래 중에 또 하는 곡인데 네네.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긴 했는데 좀 이렇게 영감을 받기 위해 듣는 곡들 중에 하는데 되게 가사적으로 봐도 요새 좀 드는 생각들이 많이 이 가사 안에 있는 생각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노래는 언제 처음 알게 됐나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쯤일 텐데 그때 듣고 그렇죠. 아 좋다. 네. 이렇게. 저는 쭉쭉 좀 약간 어릴 때부터 누나 형님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고. 아 누나. 네. 누나분이 또 양동근 씨를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 역시 가족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받게 되면 좀 취향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누나는? 누나가 스물 몇 살이지? 아니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언 씨? 27인가? 27. 네. 89년생이시군요. 네. 어쨌든 자 양동근 씨의 나는 나빠 이 곡은 또 라이브로 들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아이언 씨는 라이브가 기가 막힌 친구죠. 많은 분들이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라이브하는 모습을 더 매력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라디오도 첫 출연이고 또 심지어 푸른밤에서 라이브로 또 무대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오해 그리고 위해 급히타길을 걸어가야 해 나는 나빠 나는 나빠 나는 기저 나는 기저 나는 기저 쉬 내버려둬.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와 아이언 씨의 라이브 나는 나빠 듣고 오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언 씨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랩할 때 역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안 나서 좀 아쉽네요. 아, 아쉽나요? 이게 아쉬운 건가요? 에휴. 맨 뒤에 부분에 이렇게 뭔가 절규하듯이 본인이 오늘 선곡해온 그 분들과 뭔가 공통점이 또 보이기도 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일관성 없는데? 네. 반전 매력인데 이건?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 아이언 씨 양동근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아이언 씨에게 양동근이란 어떤 존재예요? 아 되게 예전에는 진짜 이 정말 영웅 같은 약간 이 우러러보는 우상이었군요. 예, 우상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저의 형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만나 뵈면은 저도 말을 좀 잘못해서 아직도 쭈뼛쭈뼛거리긴 하는데. 네네네. 네, 그래도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방송을 통해서 양동근 씨에게 한마디 하시죠. 형님, 그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잘 된 거는 저는 형님 덕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네 초심 잃지 않고 막 하겠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여러분 92년생입니다. 자 이제 프렌즈 프리스타일 마지막 곡을 이제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 오셨나요? 마지막 곡도 이제 한국적인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리쌍. 예, 일상 형님들의 사람이여라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이제 불렀던 도끼의 원작자 네. 형님들이시고요. 그렇죠. 도끼라는 노래를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그렇죠. 네. 삶의 늪에서 이 형님들의 곡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 곡을 선곡해 오셨고요. 예, 이 곡은 또 제가 일상 형님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되게 가사 쪽으로 되게 이 사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약간 이런 그런 가사들이 너무 좋아서 요새 좀 제가 듣고 있는 그런 곡인군요. 네, 영감을 받고 있는 곡 중에 하나. 자 오늘 시간이 빨리 흘러서 벌써 인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이렇게 처음 라디오 이렇게 하는데 왔는데요. 네네. 되게 라디오들이 많네요 하는 게. 네. 와, 라디오 안에 코너가.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종현이 형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 그리고 좀 좋은 경험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네네. 네 이번 주 무대도 이제 같이 네. 하게 돼서 이런 말 해도 되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거고요. 아니, 아무리 힙합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방송국에서 봅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앞으로 또 좋은 앨범 나오면 푸른밤 또 찾아와서 네. 소개해 주십시오. 제 앨범 나오면은 네. 제가 찾아올게요. 또, 네. 지금 열심히 또 작업 중이잖아요. 작업 중입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몇 곡 좀 데모 들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 자 그러면 광고 먼저 듣고요. 아이언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 아연 씨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이죠? 리쌍의 사람이여라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연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형 수고했어요. 네. I hear something. I hear something new. I smell something's burning. My heart.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천당 같이 없고 둘 중 어디든 꼭 가야만 하는 하늘 아래 땅을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점점 늙어가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아재 yeah. 널 보며 황진이는 동짓달 긴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이미 오시는 날 굽이굽이 펼치겠다고 했죠. 저는 기나긴 겨울밤을 고이고이 담아놨다가 우리 푸른밤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 시간에 펼치고 싶네요. 밤새도록 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3230님, 오늘 엄마랑 계속 싸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서러워서 못 잘 것 같아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랑 싸우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을 때도 먼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해한 게 더 좋아요. 그러긴 힘들지만 평생 볼 사람들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서로 맘만 계속 상하니까 자식 된 입장에서 먼저 굽히고, 그래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신 걸 겁니다. 화해하세요. 조민영님, 아,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기일이 얼마 안 남은 적금을 눈물을 머금고 깼어요. 왜 항상 적금은 만기일 얼마 안 남았을 때 깨게 될까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사실 적금은 그 이자나 이런 그 이자율을 뭐 많이 받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다라기보다는 걸어놓고 좀 차곡차곡 쌓아두겠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다 못 채우고 깨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깝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씨 정말 열심히 잘 참고 모아왔는데 그 기한을 잘 못 다 못 채운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주변에서 도와주실 수 있었다라면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적금 깨서 그 필요한 부분을 좀 메꿀 수 있었다면 그게 더 다행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적금이라도 없었어 봐요. 그때 더 좀 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거니까 그냥 적금 깨서라도 잘 이렇게 상황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가님, 쫑디 저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잘 보고 와서 나 잘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면접 오라던 회사에서 회사 이름을 안 알려줘서 다른 회사 가서 면접을 볼 뻔했네요. 어쨌든 또 기약 없는 발표만 기다려야 할 저를 좀 위로해주세요. 취직하는 꿈꾸게 노래 신청이요. 장나라의 스윗 드림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회사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줬지? 너무 당연하게 그 회사 이렇게 면접 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너무 당연하게 까먹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나라 씨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와, 요즘에는 장나라 씨 앨범 안 내시네요. 예전에는 진짜 히트곡도 많으시고 정말 드라마나 뭐 시트콤이나 여러 방면에서 정말 종횡무진하셨는데. 유혜진님, 이번에 재수하게 된 여학생인데요. 방학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버려서 아침 7시에 자서 오후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푸른밤 챙겨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공부하실 때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또 겨울 때 좀 특히 그러지 않나요?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게 돼서 좀 활동 시간 자체가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사이클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도 며칠 정도는 그래도 돼요. 뭐 한 달 정도 방학 동안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이 밤에 뭐랄까 로맨틱한 분위기를 최대한 즐기시길. 9638님, 작년 고3 때 절 끈질기게 괴롭혔던 애가 재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괴롭힘이 힘들어도 하루하루 푸른밤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걔가 재수한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건 역시 못된 거겠죠? 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 그 본인을 아무리 끈질기게 괴롭혔어도 부메랑이라고 하죠. 다 돌아가긴 하겠지만 재수를 한다라는 것으로 나의 뭔가 나를 괴롭혔던 것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걸로 막 행복해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괴롭혔던 방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언행을 나에게 했다거나 그런 일 때문에 좀 뭐 본인이 힘들었다면 나중에 그 친구가 안 좋은 이야기로 또 야 걔 남 너무 막 욕하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로 또 본인의 욕을 듣게 되는 걸 차라리 기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재수한 걸로 막 내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너무 뭐랄까 치졸해 보이네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자, 박지영님, 예전에도 몇 번 문자를 보내고 톡도 보냈었는데 종현 DJ는 한 번도 읽어주지 않았지만요. 주룩. 오늘은 제발 그런 의미에서 제이슨 브라즈의 Details in the Fabric 한번 들려주세요. 응? 제발 하셨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이거 귀여운데요? 응? 제발 응? 이렇게 보내셨어요. 물음표가 얼마나 있는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사실 제가 모든 문자와 또 이런 미니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또 보고는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연 보면 또 더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죄송하니까 박지영님의 노래는 꼭 틀어드릴게요 오늘. 자, 장나라의 Sweet Dream 그리고 제이슨 무라즈의 Details in the Fabric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너의 천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장나라의 Sweet Dream 그리고 제이슨 브라즈의 Details in the Fabric 이 곡은 제임스 모리스님과 함께 부른 곡입니다. 자,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 볼까요? 4174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합급 문집을 만들자는 담임 선생님의 독자적인 의견에 모두들 반 억지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왠지 모를 감성에 젖는 새벽, 나름 진지하게 성잔기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은 손발이 오그라든다며 호들갑을 떨겠죠. 흑역사가 하나 늘어난 기분인데 이거 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지 못해서 내요 내지 말아요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흑역사 하나 정도 생기면 어때요? 고등학생, 중학생 뭐 졸업을 기념하는 그런 학급 문집인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흑역사라는 걸 사람들이 얘기하는 흑역사라는 것들 그걸 그렇게 뭐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추억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얼마 전에 윌 스미스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윌 스미스가 내가 어렸을 때도 상당히 바보 같고 내가 생각해도 창피한 행동을 한 적이 많이 있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땐 방에서 혼자서 바보 같고 좀 창피한 행동을 했었다. 근데 요즘엔 SNS에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SNS에 할 바엔 차라리 이렇게 학급 문집에 하세요. 그게 더 좋지 않나? 이건 의미라도 있지. 네. 박소연님, 똑같은 일상 좀 벗어나고 싶네요. 졸업하면 자유롭게 다녀야지. 일탈을 꿈꾸며 자우림의 일탈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진짜 시원시원한데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죠.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어린 시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금촌에서 아파트에서 한 8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딱 듣고 와, 이런 가사를 쓸 수도 있구나, 좀 충격적이다. 신도림 역 앞에서 스트립쇼라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374님,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친구들끼리 드라마 찍고 있어요. 대본도 쓰고 연기도 하려고 하는데 왠지 판이 커진 느낌이에요. 그래도 3학년 마지막 추억거리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재밌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너무너무 좋다고요. 저는 진짜 이런 걸 보고서 또 누군가는 흑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추억할 수 있고 나의 감성을 어딘가에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운 거예요. 재밌게 잘 하시고요.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셔서 멋진 거 하나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희님, 나윤건의 멈칫하던 순간 신청합니다. 시크하게 신청곡 이름만 썼으니까 틀어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탈락! 뒤에 시크하게 신청곡 이름만 썼으니까 이렇게 주절주절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정말 시크하게 한번 이름과 그래요. 알았어요. 틀어드릴게요. 너무 이거 안 틀어드리면 너무 차가워 보인다.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틀어드릴게요. 김수아님, 얼마 전에 셋째 동생이 생기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동생도 자기도 동생 생기는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지금 태어나면 나이 차가 엄청난데 꿈은 반대라던데 그렇겠죠?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멘탈 붕괴돼서 웃으셨어요? 하하하하하. 뭐 나이 차 좀 많으면 어때요? 뭐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 행복하게 즐겁게 맞아줄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당시에는 겁난다 하겠지만 정말로 동생이 생기면 신나서 막 와 신난다 동생아 우리도 진짜 동생이 생긴다 우리가 잘 키워야지 막 이런 이야기도 나누실걸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그리고 나윤권의 멈칫하던 순간 두 곡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일탈 그리고 나윤권의 멈칫하던 순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수진님, 방학하고 나서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력서를 20개 정도 넣고 면접을 7번 봤는데 전부 다 탈락했어요. 키 작고 소심해 보여서 그런가 봐요 하셨습니다. 그냥 인연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막 보니 아 내가 진짜 소심해 보이고 키 작아서 이런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뭐랄까 스스로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깎아버리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 외향적인 무언가 키, 외모,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패배감을 갖는 이 두 가지 정말 저는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키 커, 나 진짜 어깨 넓어, 나 손 크지 이런 걸로 막 되게 자부심 갖는 사람들도 저는 가끔은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되게 그냥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크게 맥시멈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거든요. 키 같은 것 같은 거 대부분 타고난 게 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뭔가 패배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좀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좀 더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소심한 모습 이런 것들. 본인 생각했을 때 소심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이분께 제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3015님 종현이 형 라디오를 많이 듣는 라디오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종현이 형 월급도 오르나요? 궁금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올려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게 들으면 당장 막 많이 듣는다고 당장 이렇게 빡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귀엽네요.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분이 제 생각에 한 이제 중고등학생 아닐까 싶은데. 김선영님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절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에 펑펑 울었는데 쫑디가 위로해줘요. 어반자카파의 위로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괜히 우울한데 오늘따라 왠지 사람들이 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찾지도 않는 것 같고 누군가 먼저 알아서 날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근데 하루 정도는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오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김선영님 주변에도 본인을 챙기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뭐 사실 푸른 밤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요. 언제나 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함께 하잖아요. 김선영님이 시간만 내시고 좀 귀만 열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는 해소구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로하는 의미로 사인 CD, 제 솔로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나래님, 신입사원인데요. 매니저가 저보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냐고 매일매일 말해요. 그럼 신입을 왜 뽑냐고 묻고 싶네요. 경력을 뽑던지. 아, 너무 서러워요. 눈치는 타고나야 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눈치는 타고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유, 처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진 않아요. 그냥 그 매니저분이 좀 더 그렇게 면박을 주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신입이 본인이시니까, 본인이 신입사원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챙겨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서툴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매니저분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영님, 샤키라의 The One Thing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바로 들어드린다고요. 이렇게 시크하게. 좋았어요. 심지어 신청해요 하고 이렇게 마침표 딱 적으시고 눈웃음 두 개. 그 쉬프트의 6인가요? 눈웃음 두 개 딱 하셨어요. 이 정도의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시크함 좋아합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어반 자카파의 위로 그리고 샤키라의 The One Thing 두 곡 듣고 올게요. 어반 자카파의 위로 그리고 샤키라의 The One Thing 두 곡 들으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어가겠습니다. 전혜정님, 처음이라 떨리네요. 아마도 이자람 밴드에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공연장에서 들었던 노래 중에 푸른 밤에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나의 가난은. 아직 월급날이 많이 남았는데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슬픈 날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듣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그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올 때 더 서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월급날이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나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혜정님은 본인이 열심히 뭔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그걸 좀 이렇게 잘 모아가면서, 그리고 노력을 해서 월급도 올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재미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마음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1214님. 쫑디가 솔로 데뷔해서 요즘 저희 과외 선생님이 화나셨어요. 왜죠? 과외 선생님 이름이 김종현이라서 제가 맨날 과외 시간에 종현 노래 들어봤냐고 막 조잘되거든요. 그런 표정 굳고 너무 웃겨요. 솔로 데뷔해줘서 고마워요. 과외 선생님 놀려먹을 수 있다. 오예 하셨습니다. 귀엽네요. 글쎄. 그러니까 동명이인 저 종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좀 흔해요. 근데 심지어 김씨니까 겹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도 치고 놀리고 그러는 거죠 뭐. 좀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활동 시기에 팍 놀려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나의 가난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방백.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봐. 어떻게 내가 이걸 혼자 견디는 거지? 사소한 실수에 이성을 잃고 난 아무도 원치 않는 진짜 내 모습을 버렸어. 흐릿한 별들 사이에서 네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진 마. 보이는 건 거짓이고 꿈꾸는 게 믿을만한 거야.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가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 눈물 흘린다고 지는 건 아니야. 모두 다 힘든 거야. 그냥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봐. 네가 누구인지. 머리를 빗는데 나 괜찮아 보이니? 장단을 맞춰주다가 내가 뭘 해야 할지 잊었어. 하면 할수록 잘 안 돼. 내 주위에 모든 게 소리치니까. 너 자신에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부정, 자존심, 거짓된 쇼, 우아 같은 말. 그냥 날 내버려 두고 가. 미소가 함께하는 진실한 대화, 진실된 삶, 진정한 사랑, 좋은 밤. 그게 바로 내가 있을 곳이야. 제시 제이가 부른 Who You Are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시 제이, 제가 원래 좋아라 하지만 정말 이런 멋진 가사가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진실임을 알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나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끝곡 제시 제이의 Who You Ar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yeah. I stare at my reflection in the mirror. Why am I doing?